낙엽치는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별빛 같은 눈망울로 영원을 약속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던 너 웃음 치면 눈 감은 너 내 곁을 떠난 뒤 외로운 집주처럼 밤을 태워버린 숱한 날을 실력하고 빗소리에 몰리는 잃어버린 너의 목소리 부서지는 머릿결은 불빛처럼 날리우고 되돌아서 너의 옛 모습 웃음